사랑이 간다고 울지를 말아라. 목숨 걸고 주고받은 사랑이기에 상처를 남겼다고 탓하지 않으리. 아하하, 꽃잎 지든 밤 내 사랑 가네. 안겨주었기에 잘 봤던 사랑이라 원망치 않으리. 아하하.